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,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람아.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,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.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,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은 내 사람아. 싫지 않는 내 사랑아.